한국의 경기도 광주에 가면 우리 서울 광림교회의 그 기도원, 광림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좋은 게 바로 기도공원입니다. 기도공원이 이 산에 산책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곳곳에 예수님의 생애를 표현한 조형물들이 그 기도공원에 있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 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또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여러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앞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공원 맨 꼭대기에 보면 부활의 동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빈 무덤을 이렇게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덤 비었습니다. 근데 그 아래가 바로 골고다 언덕인데 거기에 보면은 실제 크기에 큰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채로 거기에 계십니다. 한번은 제가 밤에 그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바로 아래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래서 그 십자가와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을 올려다보는데 조형물인데도 마치 2000년 전그 자리에 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그 구절을 부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바라보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피가 그 옛날 쭉 흘러내렸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큰 감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실 제가 여러 가지 일로 매우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 그런 때였는데 저는 그때 저의 괴로움, 저의 억울함, 저의 고난 등으로 마음에 좀 원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나 어려움이 큽니다. 너무 고통이 큽니다. 그런데요, 그때 십자가를 그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교해 보니까 제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보니까 아픔, 괴로움, 억울함 내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통과 죽음을 생각하니까 이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큰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일로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때는 십자가로 나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보세요. 십자가 앞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괴로움, 어떤 슬픔, 어떤 고민도 그 앞에서는 다 녹아집니다. 여러분, 이번 남은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십자가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를 늘 깨닫는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깨달으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 여러 장식이나 또 액세서리가 있는데, 여러분 장식이나 액세서리 중에서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아마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많습니다. 벽에 거는 십자가, 또 이런 탁자에 놓는 십자가, 또 목에 거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손가락에도 끼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장식을 하고 몸에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아십니까? 이 사순절에는 이 사순절만큼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형벌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아주 굉장히 참혹하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고대 로마, 아프리카, 애굽, 페르시아 등지에서 행해졌는데, 이 십자가형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최대한 오랜 시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게, 거기에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는 죄수가 숨질 때까지, 건강한 죄수는요, 이 몸이 건장한 죄수는 3일 내내, 어떤 죄수는 일주일 동안도 서서히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자비를 베풀어주는 방법이 뭔가 하면,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다리를 꺾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그게 가장 큰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사실은 이 몸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이 손바닥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못을 이 손목에 박아서 그나마 이 몸무게를 지탱을 한다는 것입니다. 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발에 못을 박으면 몸무게로 이 몸이 앞으로 쏠리고 무릎이 굽혀지고 몸이 아래로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파가 압축이 되어서 이 숨을 쉴 때마다 너무나 큰, 숨 쉴 때마다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제가 이 설명을 아마 다 못했을 거예요. 이 십자가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당하신 순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연 무슨 죄를 지었기에 무슨 죄목으로 이 십자가형을 받았는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역사를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 어려운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에는 노벨상을 주어도 수십 번은 줘야 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심문했는데 아무리 심문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그런데 중죄인만 달려 죽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죄 때문인가? 무슨 죄 때문입니까? 바로 그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분명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십자가에서 그 참혹한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 가장 놀라운 날이 속죄일. 속죄일인데 이 해마다 속죄일이 되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먼저는 양이나 염소, 아주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택하는 거예요. 이 양이나 염소를 아사셀이다, 아사셀 양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대제사장은 이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서 그 양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왜 안수하는지 아십니까? 이 안수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이 양에게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이 양에게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과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이 양과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그 양이 광야로 나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세례요한이 했던 유명한 그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광야로 나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양으로 말했는데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 광야로 나아가는 예수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죄 양이나 염소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다만 백성의 죄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말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 온 인류의 죄, 나의 죄를 그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 죄의 깊이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죄의 깊이입니다. 옛날에 행실이 몹시 나빠서 어머니에게 늘 마음에 근심을 안기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어떻게 해야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지혜가 떠올랐어요. 그것은 아들이 못된 행실을 할 때마다 이 집 기둥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는 거예요. 못된 행실을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기둥의 못이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갑니다. 많아져 갔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기둥에 수없이 많은 못이 박힌 것을 보고는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내가 이 애미 마음에 못을 박을 때마다 하나씩 기둥에 못을 박은 것이다. 그 얘기에 이 아들이 뭔가의 머리를 얻어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기둥에 박힌 못이 내가 어머니 가슴에 박은 못이라는 사실에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할 때마다 이 못을 하나 빼주세요. 어머니를 기쁘게 할 때마다 이 박힌 못을 하나씩 뽑아주세요. 세월이 지나서 그 못이 점점 줄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기뻐요. 흐뭇해요. 그런데 못이 다 뽑혀졌을 때, 다 못을 뽑게 되었을 때 보니까 못은 다 사라졌는데 못 자국은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못 자국은 남아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 못 자국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못 자국처럼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가. 그리고 또 그것 또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매끈하고 단아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원래 피로 찌들고 수많은 죄인들의 피가 얼룩지고 또 묻고 찌들고 수 없는 못 자국이 있는 그런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못이 박힌 그 자국에서 나의 죄의 깊이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내 죄가 얼마나 깊은가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아야 됩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아까는 내 죄의 깊이를 보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영화에서 가장 감동을 받은 장면이 그 영화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고통을 참으세요. 그 채찍을 다 맞으십니다. 또 가시면류관을 찔리시고 참으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거기 위에서 이 예수님 못이 박히는 고통을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힐 때에 그 이를 악물고 참으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그 영화 장면에 보면은 그 골고다 저 하늘 높이에서 하늘 위에서 굵은 눈물이 맺히면서 그 눈물이 그 골고다로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누구의 눈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저 땅에서 아들 독생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하고 다 참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다 죽게 하실 정도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지우고 네가 죽어야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뭘 더 바랄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십자가 신앙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 위에서 돌아가셨어도 저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민수기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본문이에요. 이 민수기 본문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인데 이제 그들이 거의 다 왔습니다. 38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고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까 4절을 보면요. 거기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 에돔 땅을 지나기만 하면 가나안인데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먼 길로 우회를 합니다. 예, 바닷길로 돌아가요. 좀 돌아가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돌아간다고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돌아간다고 5절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뭐 했다고요? 원망했어요. 여러분 참 이 습관이라는 건 무서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도 원망하고 나와서도 원망하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이 원망이라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아니 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셨어요? 6절 보세요. 6절 우리 2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뭘 보내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너무나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미워하시는 죗된 습관을 여전히 갖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불뱀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전에 저 동두천에서 목회하시던 권중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군목을 하시다가 이 동두천의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어떻게 목회했는가 하면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가지고 인간적인 지식 가지고 설교하고 사명보다는 기계적으로 목회를 하고 그분 간증입니다. 또 교회 부흥과 신앙을 위해서 여기 나와서 기도는 조금 하는데 자기 오락을 위해서는 밤을 세워서 철야를 종종 했다는 자기 오락을 위해서 그분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불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회가 자꾸 어려움에 들고 시험에 들고 교회의 임원들 이 직분자들이 아주 만나면 싸우기가 일쑤이고 교회 청년들은 모이기만 하면 술파티를 하고 그러다가 1964년 12월 21일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교회에 불이 나가지고요. 이 교회의 배당이 다 그냥 다 전소가 된 혼란다타버린 것이. 그제서야 이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교인들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본문에 보니까 불뱀의 백성들이 다 물려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뭡니까?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이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살리라. 살리라의 동그라미였어요. 살리라. 바로 하나님이 불뱀으로 죽게 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뭐예요? 모세에게 너는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완전히 벗어난 얘기죠. 아니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을 만들든지 해독제를 주든지 뭘 먹이든지 해야 되는데 장대에 뱀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매달고 그거를 바라보라?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이야기에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은 종종 우리가 보기에 미련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해 보입니다. 오늘 장대의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미련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때에 신뢰하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신뢰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믿음 아닙니다. 도저히 신뢰하지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보면은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장대를 바라보았을 때 불뱀을 바라보았을 때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저 장대 높이 달린 그 노뱀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무에 높이 달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을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의 노뱀을 바라본 것처럼 십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불뱀에 물려서 사망에 이른 그런 딱한 처지에 있는 그 인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불뱀에 물린 상황이십니까? 죽음과 같은 상황이십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노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신앙은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신앙입니다. 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를 참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은요. 바울이 십자가를 사랑한 방식을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먼저는 그는 십자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잘 알았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14절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 번째로 바울의 십자가 사랑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 머물지 않고 오늘 읽은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의 십자가 사랑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우리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 사랑은 어느 단계입니까? 십자가를 아는 단계입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단계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도 필리핀에서는요, 해마다 이 성금요일이 되면, 고난주간이 되면 수백 명의 크리스천들이요, 실제로 이 못에 박히는 체험을 한다고 해요. 그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옛날처럼 굵은 못은 아니고요. 어쨌든 대못. 예. 대못을 이 손에 박는 그런 체험을 합니다. 얼마나 아프지. 어떤 사람은 29년 동안이나 매년마다 그 체험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인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그 뜻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무엇이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까? 죄의 몸이 죽는 것. 다시 말해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죽은 자는 뭐예요? 말이 없어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물었더니 스승님이 답은 안 해주고 저 공동묘지에 가서 그 죽은 자들을 향해서 10분간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욕설을 퍼붓고 와라. 그래서 이 제자가 거기에 10분 동안 온갖 욕을 그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자들을 향해 했습니다. 제자가 돌아오니까 스승이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더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아무런 반응이 없지요. 왜요?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번에는 반대로 10분간 가서 온갖 칭찬을 하고 박수를 쳐주고 오라 그랬어요. 그 죽은 자들을 향해서. 제자가 10분 동안 칭찬을 하고 박수를 하고 막 칭송을 했습니다. 돌아오자 스승이 물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더냐. 아니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스승님이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의 삶이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속이 상합니까? 왜 속이 상하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누가 칭찬을 하면 거기에 막 우쭐하고 교만해집니까?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는 것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막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아주 각양각색의 여러 십자가가 이렇게 전시된 전시관에 갔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많습니다. 천사가, 야, 이 중에 하나를 지고 가라. 그래서 이 꿈에서 이분이 좀 만만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는 그 십자가 하나를 이제 골라 짊어졌습니다. 아, 그런데 보기와는 딴판으로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는 이 천사에게 좀 다른 걸로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바꾸라고. 다른 걸로 두 번째로 바꿨는데, 아니, 두 번째 거는 더 무거운 거예요. 다시 간청을 합니다. 제가 좀 다른 걸로 좀 바꾸겠습니다. 또 천사가 또 허락합니다. 아, 근데 그게 또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이러기를 수십 번을 이걸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면목이 없어서 천사에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발 한 번만 더 바꿔주세요. 애원하고 최후의 선택을 했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택한 그 십자가는 결국 처음에 택한 그 십자가였어. 수십 번을 이 십자가가 무거워서 내려놓고 또 택하고 또 내려놓고 또 택하고 또 내려놓고, 이 사람이 그 꿈을 꾼 다음에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게 십자가구나. 여러분, 지금 나의 삶에 피하고 싶은 고통과 피하고 싶은 사명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상하게 나에게 자꾸 와서 나는 피하고 싶은데 자꾸 다가오는 그런 고통과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십자가인지 아십니까? 질만하고 할만하고 편안하면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왜 십자가예요? 지기 어려우니까 십자가예요. 너무너무 벗어버리고 싶으니까 십자가예요. 주님의 참된 사람은 이 십자가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벗어버리고 싶고 내팽개쳐지고 싶고 나는 도저히 내가 이걸 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손해인 것 같고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감사하세요. 그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불행한 삶은 십자가 없는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 십자가 있는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삶이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요 이렇게 세워놓고 보면 이게 더하기 펴입니다. 그냥 세워놓으면 더하기 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표가 돼요. 십자가를 그냥 세워놓으면 더하기 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면 곱하기 표가 되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십자가를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갈 때에 그 사람의 삶에는 곱하기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십자가의 신앙을 이 사순절에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